Grammar. G9.1, the progressive form. 1.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음악 듣고 있어요. 2. 남동생은 놀고 있어요. 3.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세요. G9.2, intention. 1. 뭐 먹을래요? 저는 갈비 먹을래요. 저는 불고기 먹을래요. 2. 커피 마실래요? 네, 주세요. 3. 한국어 사전 좀 주실래요? 네, 여기 있어요. 4. 시험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요? 네, 좋아요. 같이 가요. G9.3. 1. 이번 학기 몇 과목 들었어요? 5 과목 들었어요. 5 과목이나 들었어요? 안 힘들었어요? 2. 요즘 바쁘세요? 시험이 4개나 있어요. 3. 커피나 한잔 할래요? 아니요. 오늘 커피를 벌써 8잔이나 마셨어요. G9.4. 1.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?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. 2. 어제 파티에 많이 왔어요? 아니요. 5 사람밖에 안 왔어요. G9.5. Time expressions. 1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있어요. 2.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? 1시부터 3시까지 일해요. 3.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교 기숙사에 살았어요?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살았어요. G9.6. Irregular predicates. 1. 요즘 바쁘세요? 네, 좀 바빠요. 2.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. 3. 이 옷은 저한테 너무 커요. This concludes lesson 9.